쿠바 인민과의 연대성을 가르쳐면서 헤소스 델 로스 앙젤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조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김종수 평양 방직공장을 참관했습니다. 손님들은 또한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했으며 만경대 학생선인공전에서 궁전예술소속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했습니다.